이상적인 느낌이 좋아. 넌 나와 달듯 말듯한 거리를 선뜻 안 줄여주는 것 같은데 왜 이리 더 좋아지나. 너무 완벽한 이 균형 속에서 설레이긴 살짝